때문에 둘이 위해 서 있네.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걸. 그렇게 살아내다 깨어진 게 사라지는 걸. 때리다가 너 쓸려가. If you ain't no got